Conversation 2. Eugene and Minji meet again at the cafeteria.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민지 씨 아니세요? 뭐 하세요? 커피 마시고 있어요. 한 잔 하실래요? 네, 잘 됐네요. 저도 커피 마시러 왔는데. 한국 생활이 어때요? 아주 재미있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도 재미있어요. 유진 씨는 룸메이트 있어요? 네. 호주에서 왔는데 한국을 아주 좋아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민지 씨 아니세요? 민지 씨 아니세요? 뭐 하세요? 커피 마시고 있어요. 하실래요? 한 잔 하실래요? 잘 됐네요. 네, 잘 됐네요. 왔는데. 커피 마시러 왔는데. 저도 커피 마시러 왔는데. 어때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사귀었어요. 많이 사귀었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재미있어요. 기숙사 생활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도 재미있어요. 있어요? 룸메이트 있어요? 유진 씨는 룸메이트 있어요? 잘해요. 한국말도 잘해요. 아주 좋아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을 아주 좋아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호주에서 왔는데 한국을 아주 좋아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네, 호주에서 왔는데 한국을 아주 좋아하고 한국말도 잘해요.